1, 2, 3, 4.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 처음 보는 또 다른 세상. 땀에 잔뜩 벤치만 난 넌 뭔가 이상했었던 나. 난 다 됐어. 너 변했어. 우리 대화는 숙제 같았지. 하루는 배고프. 하루는 배수. I just wanna understand. Hello my every. 우리 서로 mystery. 7년간의 history.